먼저 첫 페이지 보시면 왜 성경을 공부하는가, 이게 이제 이 책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우리가 이제 성경공 평신도가 성경에 눈을 뜰 때 성경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되나 이제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요. 두 가지 먼저 신화를 얘기합니다. 저자가 성경에 대한 두 가지 신화인데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신화인데, 첫 번째는 성경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능숙한 신학자들만이 다룰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나요? 뭐 100% 공감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 좀 보통 하시죠. 근데 이제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건 신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며 신비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자꾸 가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반적인 책이랑 같이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다 충분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지뢰에 겁을 먹게 된다는 거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의 기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문을 읽으실 줄 알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성경을 전체를 다 그럼 이해하냐, 그건 아니고 성경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가 60점 이상 성경을 읽는데 60점 이상 정도의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이라는 건 왜 60점이냐면 낙제가 아닌 점수. 우리가 뭐 100%, 뭐 어느 누구도 100%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적어도 우리가 평신도로서 60점 이상, 그러니까 기본 메시지만큼은 우리 스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알고 그다음에 문장을 보고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신화는 성경은 지루하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 수면제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재밌는 부분도 있고 지루한 부분도 있는데 지루한 부분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읽는 뭐 대표적인 게 선지서 같은 거 잘 안 읽고, 레위기는 이제 심호흡 한번 크게 이제 하고 좀 읽다 말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족보 같은 거 나오면 또 이거 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왜 지루할까요, 성경이? 몰라서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뭐 우리가 의학 서적 같은 거 막 보면 지루하겠죠. 왜? 왜냐면 모르는 단어도 모르고 뭐 전혀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이 지금하고 다르니까. 네, 어투 자체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번역도 이제 요즘 우리말 우리가 친근하게 쓰는 표현으로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또 재미가 없죠. 또. 그런 것도 있지. 이거 이렇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별로, 이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내 생활하고 아주 밀접하면, 사실 어려운 거라면 제가 우리가 막 인터넷 두조사죠. 내가 만약에 요즘 몸이 좀 어디가 이상한데, 제가 요즘 여기 갑자기 어제부터 여기 아픈데 갑자기 혹시 이게 50견인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검색을 좀 해보려고, 이게 증상이.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 검색해서 그럼 단어 보고 찾아보고 막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가 뭐 암이다 그러면은 막 검색해 보잖아요. 병이, 그 병이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뭐가 좋고 막 이런 검색해. 그러니까 전에는 잘 막 몰랐던 용어도 그게 우리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막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집중하게 되고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남 얘기처럼 들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용을 모른다기보다는 나랑 별로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인물들은 실제 역사에 있던 사람이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갈등과 관심사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는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까지 그걸 보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무관하지 않은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가 아니라 분명히 무슨 상관이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 상관이 있을까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죠. 두 가지 신화라고 그럽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명료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아니다. 그 제가 앞부분 읽고 뒤에를 읽어보십시오. 아이고 16세기가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확신. 그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의 기본 메시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쉽다. 예, 성경이 쉽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확신은 성경은 난해하고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물론 어렵거나 난해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메시지는 글을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너무나 명료하다는 거예요. 명료하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독일어로 자기네 언어죠. 우리는 독일어나 히브리어나 다 똑같이 상관없는 언어지만 자기네 언어로 네네 들어오세요. 혹시 집사님 불편하심 예 네, 거기 앉으셔도 되고 저쪽 의자 앉으셔도 편한 데 앉으세요. 네. 편한 데가 아닌 것 같아서. 저랑 마주 보셔서 편하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닌가요? 중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번역을 독일어로 번역을 먼저 딱 합니다. 그것은 그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있어서 번역은 뭐 큰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 중세 시대는요 성경 번역 못하게 돼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정확한. 그래가지고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뭐 또 다른 어떤 말로 번역하면 뭐 화형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막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읽고 잘못 해석하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만 성경을 저기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그들의 언어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라틴어로 하니까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이제 하니까 종교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신비로운 것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교 개혁자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종교가 아니고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래서 성경은 명료하다 하는 것을 먼저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기의 문제. 이 책의 주제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성경 공부에 대한 것이다. 성경 그러니까 읽기하고 공부는 뭐가 좀 다를까요? 읽기는 좀 표현적인 거예요. 네. 훨씬 더 깊게 파고드는 거. 네, 그렇죠. 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때인가 보니까 수학 공부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수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책을 딱 펴놓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공부한대요. 수학 공부하면 뭔가 옆에 연습장이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아닌데 읽는 게 공부가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는 하세요. 통독도 하시고 뭐 성경 봉독 할 때도 우리가 읽기도 하는데 공부는 이제 조금 다른 뭐 공부라는 것은 이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메모도 해 가면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공부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온다. 내일 시험 본다. 요런 느낌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만 성경을 보셔도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보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말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를 손으로 써서 이렇게 좀 약간 요약을 하면서 하면요. 성경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잘 이해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에는 수고와 노동이 요구된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게으름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을 통독한 사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 사람, 뭐 소수 중에 소수다는 거죠. 성경 통독하신 분 뭐 마음으로 손 드시고요. 그래서 있으실 텐데 그러신 분들은 진짜 소수 중에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신학생 때 성경 시험을 보는데 너무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를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모르나 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시험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상위 10%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성경을 얼마나 모르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빗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이제 목사님이라고 또 뭐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많이 물론 다수는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사실은 잘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성경적 근거를 먼저 차분히 구약 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에 들으라.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거기까지. 우리 이거 되게 뭐 많이 읽고 또 좋아하고 뭐 익숙한 말씀인데 여기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전심으로 사랑. 여기까지만 듣고 그 다음 거를 잘 안 읽는다고. 6절부터 9절 오늘날 내가 내게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매일 반복해서라도 부지런히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기 보면 뭐 누워 있을 때라든지 길 갈 때라든지 일어날 때 손목에 메고 뭐 미간에 붙여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은 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 디모데후서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구하라. 내가 너희 뒤에서 되는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이제 연속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혀 앞에 거 없이 그냥 내가 성경을 보고 그냥 내가 혼자 깨닫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쳐오고 배워왔던 그 내용들을 이어서 배우고 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속적 가르침이 있는 거고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지식의 근원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했냐 뭐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듣기도 하고 경험하게 또 이렇게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영적 지혜 이거는 세상에 있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대학교 대학원이라도 해도 이와 같은 지혜를 배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이 줄 수 있는 지혜.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삶을 교정해 주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삶의 교정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한대요. 아니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성경을 이렇게 공부 이렇게 노력 이렇게까지 할 필요 예수만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성경을 그렇게 공부 해야 되나 이 질문. 그래서 상당히 또 공감이 되는데 그런 저자는 이렇게 물어.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몇 가지 말로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성경을 당연히 이제 신약 복음서를 봐야 될 거고 그 복음서를 사실은 또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이 역사가 있어야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가 그 의미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이제 바울의 무슨 서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것처럼 순수하지만 이것처럼 또 위험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나 성경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읽고 알게 될 때 아 그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딱 인상이 딱 좋다고 해서 신뢰감이 가지만 실제로 신뢰할 만한지 사기꾼인지는 또 모르죠. 오랫동안 같이 경험해보고 이렇게 쭉 지내면서 저 사람 이런 면 저런 면 쭉 같이 살아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단순히 무슨 이제 그 문자화된 정보 말고 그 삶 전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아,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이게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내가 잘 믿으려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하면 이상한 믿음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상대방을 이렇게 계속 보고 살피고 내가 경험하고 뭐 그분과 오랫동안 시간을 갖고 알아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이 중간중간 여러 번 검증이 되고 그럴 때 이제 믿음과 신뢰가 확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시로서의 성경 세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뭐 철학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초월자인데. 초월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그 부분의 일부분 드러내시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신 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것으로서 성경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론과 실천. 그래서 뭐 이제 한간에는 뭐 이론보다 실천이 실용적인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실천의 방향은 원리에서 나온다.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매우 실천적이다. 뭐 이건 뭐 책을 좀 보시고. 그래서 이 성경 자체보다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실용적인 거, 그다음에 감성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는데 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 예? 그리고 이 성경 이미 그 실천적인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 강조하죠. 그래서 여기 감각적인 그리스도인 그 저자의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한 사람이다. 감각적인 그리스도인은 느낌이 오지 않으면 예배나 기도 또는 성경 공부도 할 수 없다. 그는 오직 현재적으로 느끼는 감정의 강도에 따라 그리스도인을 선언한다. 따라서 감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의 감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에 집중한다. 네, 이런 이제 저자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이제 감각적인 그래서 이렇게 그냥 느낌, 감정 그러니까 이제 지식 무슨 내용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너무 이제 관념적이고 그다음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이 신앙이란 또 종교라는 게 어떤 그 느낌, 필 뭐 이런 그 그런 게 이제 막 그래서 막 느낌이 주면 막 그냥 하다가 또 느낌이 없으면 꺼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오라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안 되면 동력으로 작용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그러나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뭐 내기하면서 너희는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거, 그 다음에 이론보단 실천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약간 등한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지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지성의 반역으로 인해 신앙을 고수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이성을 무시하던 신앙을 극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한 19세기, 20세기 초 이렇게 될 때 과학, 뭐 역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면서 점점 이 성경에 있는 이제 무슨 그런 내용들 자체가 과학적으로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역사적 문헌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 그리고 이제 성경도 이제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비평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문서가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류가 많은 것 같은데 막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 성경 자체를 이제 완전히 이제 분해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지식으로 성경의 근거를 희박하게 이제 만들고 이러면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상적인 지식과 뭐 과학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믿음과 신앙을 없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나갔냐면 반지성주의로 간 겁니다. 그런 건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떤 이성, 그다음에 상식, 과학 뭐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제 지금 요즘도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점점 돼가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막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이제 반발로 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복음주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반지성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성과 신앙이 서로 부딪힐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만약 이성과 그것이 부딪힌다면 이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자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의 문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앞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했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라고 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이 재미없고 부적절해 보이는 책이라 하더라도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성경은 그분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신다. 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당신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심하라. 여기는 그 의무를 이제 잘 이행하시려고 이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책 읽으신 분들은 뭐 제가 뭐 또 한번 얘기한 격이 돼버리는데, 안 읽으신 분들은 요 내용입니다. 거의 크게 틀리지 않고요. 다음 주 두 번째 2과 챕터 2 같은 경우는 개인 해석의 그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까지는 개인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었어요. 오직 그 교황,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아무도 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딴 얘기하면 바로 이제 종교적으로 처리가 탁탁탁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당시에 이제 뭐 인문학, 이제 인문주의가 이렇게 막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면서 원문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성경의 원문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번역본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인데, 그 당시 이제 사조가 이제 그 원문을 이제 연구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보던 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보고 헬라어를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라틴어로 번역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에 오류가 이제 있는 거죠, 번역 때. 근데 그 오류가 있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또 교리가 나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교회가 해석권을 가지니까 말이 안 먹히죠. 이제 그러나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인본주의라든지 인문학 이런 것들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면 사회 전반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루터 때쯤 해가지고는 그게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해석의 권리를 이제 개인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서 이제 해석의 권리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된 평신도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준 게 종교개혁이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 우리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열어준 거죠. 그런 역사를 좀 다룬 책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 보실 때는 조금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성경 자 룻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는 여기 성경 본문 요거 출력해 드린 거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출력해 드렸냐면 이제 성경책 갖고 오시는 것도 무게도 있지만 여기 왼편 그러니까 왼편에는 개역개정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이 있고 오른쪽에는 새번역 성경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개역개정은 숙제로 내드렸으니까 뭐 여러 차례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요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조금 또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 책 뒤에 보면 번역이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번역본 종류가 있으면 이 번역본은 직역이 중심이 된 번역본이구나. 이 번역본은 의역이 중심이 된 번역본이구나. 그러니까 의역된 거는 읽기는 편한데 번역상에 이제 사적인 것들이 다 많이 들어갈 수 가능성이 있고 직역은 이제 원문에 가까운데 좀 읽기가 딱딱하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골라서 볼 때도 이게 이제 의역의 중심이 된 성경인지 아니면 직역의 중심이 된 성경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보면 훨씬 더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한 장을 읽고 한 장 이제 읽고 그다음에 한 장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거기 빈칸에다 쓰시는 겁니다. 읽는 건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칸을 좀 나눠 놨는데 한 사람이 그 한 문단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을 다 읽으면 정리 쪽 시간 드리고 그다음 또 이어서 2장 읽고 정리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사님부터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고 세번역 그렇죠 세번역으로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강 집사님이 6절부터 한 14절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별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하였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도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다시 한번 크게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눈은 오히려 시어머니의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생은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생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들을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던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물러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로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네, 거기까지 지금 이제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은 이제 읽으셨는데 1장을 한번 정리를 하시는데 이거 옛날 어릴 적에 학교 다닐 때 무슨 국어 숙제 하듯이 하시면 되는데 1장의 내용을 가능하면 한 문장으로 아니면은 뭐 한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길게 그대로 쓰실 필요가 없고 1장은 무슨 내용이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네, 거기까지 한번 다 못하셔도 됩니다. 아마 제가 그 이제 가끔 설교할 때 혹시 제 설교 들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본문 정하면 보통 본문 그 내용이 뭡니다를 먼저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의 내용은 뭐다 여기를 먼저 이렇게 요약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설교를 쭉 진행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스스로도 이제 먼저 내용을 딱 요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도 있고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성경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 내용은 사실 제가 이렇게 정리하지만 뭐 다 누가 듣더라도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설교로 만드는 작업은 또 다른 문제지만 내용을 파악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룻기의 이제 기본 그 약간 무대 설정이라 할까요? 처음에 앞부분의 다섯 절 정도는 이제 시대 배경 사사 시대다. 그다음에 한 가족 엘리멜렉이라는 가족. 그래서 등장인물이 뭐 나오미, 엘리멜렉, 그다음에 말론과 기르온 있고 뭐 흉년이 와 가지고 이제 저쪽 기근이 와서 모압으로 갔다. 그래서 10년 살 동안 남편 죽고 아들 둘 아, 죽고 이제 며느리만 남게 됐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이제 뭐 곡식을 주셨다는 얘기 듣고는 이제 며느리랑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러는 중에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하다 결국은 이제 오르바는 돌아갔고 나오미는 끝까지 왔고 또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대 뭐 환대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알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미는 굉장히 이제 좀 아픈. 왜냐하면 갈 때는 꽉 차서 나갔는데 올 때는 완전히 이제 비어돌아서 뭐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제 가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좀 있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여기가 이제 1장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장 볼까요? 아, 2장 읽어 주시죠.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관으로서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이름은 모압이다. 어느 날 모압이 여인이 나오미에게 말을 하였다. 앞서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루세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봐라. 그리하여 루세는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의 지방관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 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니지완 아닌가? 일꾼들은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 땅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루세에게 말하였다. 예보시오 세대,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분위기를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로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죽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기러다가 눈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오. 루시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는 거느리시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웃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드시자. 빵조각을 풀 찍어서 드시오. 루시 일꾼도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루시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루스는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인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루스는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루스는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관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루시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루스는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루스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네. 이 장은 뭐 이제 루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된 그런 이야기죠. 아주 간단. 뭐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엘리멜렉 가족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아, 뭔가 일어날 것 같다 느낌을 받죠.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읽어주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구워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희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루시 살구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놀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개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루시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루시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뿐이십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관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오.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으시오. 루스는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일은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을 보았으가 그 여인이 화장마당에 와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루시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여섯 번 대어서 그에게 이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루시는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여섯 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의 마무리 짓는데 오늘 넘기지 않을 것이다. 네, 3장도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그 3장 내용 이제 읽으시면서 이렇게 좀 약간 긴장감, 저희가 이게 읽기만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까? 약간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발치부를 이렇게 딱 들고 왔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롯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건데 그런 이제 긴장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야기 전체 보면 아마 약간 이게 클라이맥스 이렇게 쫙 올라가는 순간이죠. 뭐 내용은 이제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루시 이제 보리 추수할 때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고 보아스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서 사실은 이제 다 끝날 것 같은데 하나의 이제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루시 나오미한테 하니까 보아스는 분명히 그 일을 신속하게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3장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4장은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4장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에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열 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오. 나는 그 다음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그러자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이쪽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벗어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련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 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일곱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늘 늙음하게 그대를 돌봐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자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빗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네, 그 사장도 한번 정리 보시면 사장은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보아스가 자기보다 조금 앞선 사람, 더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묻겠냐 이렇게 하는 거고 결국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그럼 자기가 책임을 물겠다 하고는 이제 이 계획대로 이제 쭉 하면서 결국은 룻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주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요. 그 오벳이 누가 됩니까? 바로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이야기를 쭉 보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보시면 대충 이제 뭐 흐름. 그래서 아 룻기는 등장인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주인공이 누군가요?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 나오미나 룻. 나오미? 룻. 아무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 네. 같은데요. 네. 네, 저는 나오미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이게 쭉 보시면서 얘기하겠지만 원래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잖아요. 예, 처음 시작은 나오미로 시작하거든요. 물론 엘리멕은 금방 나오고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나오미로 맨 마지막에 보면 오벳을 누가 나오미가 나왔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사실 룻이 나왔는데 그럼 막 나오미를 막 축복하고 막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주인공 아닐까 이런 중요한 인물에는 이제 룻, 그다음 보아스 중요한 인물이고 엑스트라에는 이제 오르바가 있고 이제 그, 그 밭에서 일한 일꾼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엑스트라는 이제 이름 없는 그 사람 아주 가까운 친족인데 책임을 물어주지 않는 이름 없는 그래서 그 개혁개정은 아무요라고 이렇게 하면 나올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내용 스토리는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계기는 흉년이 왔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들 둘이 죽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다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쪽에는 이제 곡식 특히 여기 이제 보리추수 때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고 이 보아스가 조금만 나쁜 사람이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줄 텐데 또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뭐 약간 뭐 도박이라 할까요? 그래서 나오미의 지침을 따라서 보리추수 할 때 타작마당에 가서 발집을 돕고 누워라 딱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걸 좋게 봐주고 이제 룻을 책임져 주겠다 하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고비는 이제 더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끝까지 마무리까지 이제 보아스가 책임을 다해주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이렇게 형통하게 이어졌다 하는 요 얘기가 이제 룻기 이야기입니다. 자, 뭐 크게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룻기 내용을 이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강의안 밑에서 룻기 내용 총정리 보시면 희망 없던 나오미와 룻이 희망이 없죠 정말. 남편 잃었죠. 과부만 둘만 지금 사는 거잖아요. 1 플러스 1은 2인데 과부 1 플러스 1은 0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시대거든요. 이 당시에 과부는 남자 없는 그런 이제 과부는 여자 혼자로서는 뭐 나가서 뭐 일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대상 약자 중에 약자가 바로 이제 과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데 그만큼 이 돌볼 수 있는 스스로 생계 능력이 없는 존재가 과부거든요. 그래서 희망 없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엘리멜렉 가정이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기업을 이어가면서 시작하게 됐다. 이제 이런 개인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 개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룻기의 마지막에 오벳을 낳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벳이 누구냐? 이새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거는 적어도 이 룻기를 쓴 사람이 어디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한 가정의 개인사를 어디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다윗까지 끌고 가니까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룻기 저자는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 이웃 사람이거나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윗이라는 왕이라는 존재와 연결시키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 이게 단순히 한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어떤 큰 어떤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지류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룻기는 그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는 걸 계속 보도록. 그러니까 이건 한 정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끝날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 때 룻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룻기를 이 보리 추수할 때 이때가 이제 오순절 그때쯤인데 그 시즌에 맞춰서 그 절기가 되면 룻기를 매년 이렇게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룻기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억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핵심 등장 인물이 이제 나오미하고 룻인데 이 둘의 특징은 뭐예요? 예, 과부라는 거랑 여자, 그렇죠?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자면서 과부라는 거. 그 다음에 룻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거는 이제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완전히 바깥쪽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결국 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윗 왕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룻이 없었다. 고 하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주 무슨 정통 유대인 집안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섞이면 안 될 것 같은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들 안으로 들어와서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이제 다윗이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거. 나중에 저희가 예수 족보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뭐 물론 이제 다 이 룻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아스 룻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다와 다말 나오고 다윗과 솔로몬. 아니 솔로몬이 다윗과 다윗과 바세바 이런 굉장히 좀 부적절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그런 것처럼 이 다윗 왕의 이 족보에 굳이 이 이야기 안 쓰면 그냥 좋은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나왔다는 걸 알린다는 건 뭐예요? 그건 알려줘야 될 어떤 뭐 메시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 등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그런 특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조금 이게 뭐지? 왜 여기 보면 이제 개혁개정에는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다 이런 그다음에 친족간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걸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조금 이제 그 율법을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잘 모르지만 대충 느낌은 뭐예요? 친족간으로서 무슨 책임져줘야 될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 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 이제 땅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 이제 땅을 팔고 어디 딴 데 가서 이제 그 땅이 빚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 50년 되면 그 땅을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희년에는. 근데 그 전에라도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회복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값의 일부를 치러주고는 다시 자기 친족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왜냐하면 그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기업 물어준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지금 여기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자꾸 이제 그 가까운 더 가까운 친족 얘기하면서 땅을 사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형사취수혼, 형사취수라는 그런 법인데 이게 뭐냐면 그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유다하고 이제 아들 셋이 있거든요. 일단 근데 첫 번째 아들의 아내인 이제 다말인데 이 다말이 첫 번째 아들하고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 상태로 첫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해주고 그 아이는 이제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이건 그 지금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그 이쪽 그 어디 바렌가 이쪽에도 이런 있었던.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제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취수라고 그러거든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이제 아내로 취하는 그런 제도.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동양 이쪽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룻을 또 저기 보아스가 아내로 또 데려오잖아요. 단순히 땅을 기업으로 물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이제 되게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뭐 형사취수다 무슨 고해다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대충 얘기하는 거 보면 서로 이렇게 책임져 줘야만 되는 그런 어떤 사회 문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본문만 봐도 알 수는 있죠.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쭉 이해하고 내용이 갖고 있는 좀 특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시대를 보면 일단 배경은 어떤 시대예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이 이야기를 볼 때 그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는 그 이제 김주신 목사님의 사사기 지금 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배우셔야 되는데 아마 그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사사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부분 뭐 이렇게 사사들 이야기가 쭉 기억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 사사 이야기 삼손 이야기가 끝나는 16장 17장부터 해가지고 그 21장까지 그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뭐 보면 레위인 이야기라든지 에브라임이 가가지고 막 해서 뭐 첩 근데 첩을 뭐 죽여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보내가지고 형제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완전히 죽게 된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사사시대 특징인데 특징이 뭐냐면 거기 뭐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왕이 없었다.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통치되지 않은. 그러니까 왕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다 자기가 왕노릇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거나 따르거나 뭐 그 말씀을 어길 때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보통 이제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룻기의 배경 베들레헴인데요. 베들레헴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보아스가 그 당시에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잖아요. 뭐 형사취수라든지 그 다음 기업을 부른다든지 이런 거 그 아까 아무여라는 사람 그 사람은 나 내 피해될 것 같아서 나 안 할래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라요. 사사시대는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없고 신앙에 대한 깊은 뭐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보면은 뭐 괜히 그런 부담을 갖고 물론 룻이 뭐 요청한 것도 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막 그 법을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아름다운 결과의 산물이 뭐예요? 다윗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인데 그 어두운 시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그때 이방 여인에게도 더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누가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준비.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로운 때를 이룬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순간에 그 멀리서 빛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대조되는 거죠. 밤하늘의 별이 막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이게 본문에는 사실 저자가 누구라고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대충 이제 아마 다윗은 적어도 다윗 시대의 그와 동시대거나 그 이웃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윗까지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사무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이제 사사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데 사무엘 말 이전에 그 엘리 제사장 사사라고 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사 시대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대하고 저자는 뭐 이제 사무엘로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록 목적은 뭐겠냐? 이렇게 할 때 목적은 뭘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뭘 저자가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다윗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그건 명확해요. 뒤에 꼭 그거를 다윗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건과 다윗을 연결해야 되겠다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추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이 사울도 왕으로 세우지만 누굴 또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 세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사무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 지파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그 정통성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어떤 그 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다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물론 본인이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 또 이 다윗의 그 삶에 보면 그 룻과 보아스라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다 있어서 거기까지 딱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딱 하는 다윗을 초점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이방 여인의 특징, 이방 여인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방 여인이 왜냐하면 그 얘기 그냥 안 써도 되거든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그 다음에 이새가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굳이 이 모압 여인 룻 이야기를 굳이 안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집어넣으면 더욱더 이렇게 순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이 안에 들어넣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보면 그 이방 여인의 유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목적이 뭘까? 아무도 뭐 얘기 안 해주니까 학자들은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 다윗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룻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 이방 여인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거. 근데 들어보면 이게 무슨 뭐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딱 이야기를 쭉 정황이나 이런 걸 쭉 살펴보면 아 정말 이방 여인에 대한 그 유대인 안으로 이방 여인을 이렇게 들여오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 사사 시대에도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같은 왕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혀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를 누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도 태어났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룻기가 작은 이야기인데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나라 이야기로 확대도 되고 나라 이야기에서 이제 우주 이야기로 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까지 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룻기를 택한 이유. 그러니까 아주 짧으면서도 또 이게 드라마틱하면서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함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 신약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걸 이제 지금은 저희가 쭉 다 읽었는데 이제 그 하나씩 하나씩 뭐 5절 내지는 6절씩 이렇게 한번 읽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설명을 중간중간 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한 거는 성경 읽은 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했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특징을 이렇게 쭉 잡아 올린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조금 뭐 도와드리긴 했지만 제가 뭐 전혀 처음 들어본 여기에도 없는 것들을 갖고 와서 얘기한 거는 없고 아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눈이 이렇게 딱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딱 쓰여진 건데 아 이거 왜 썼을까 그리고 첫 독자들한테 이게 어떻게 읽혔을까 아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성경이 훨씬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막 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뭔가 내가 이렇게 뭐 알아가는 느낌 그런 걸 줄 수 있죠. 자 오늘은 일단 성경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공부하신 걸 막 쓰고 이제 막 내용 요약하고 이런 게 이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읽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읽고 하진 않고요. 짤막하게 이제 읽으면서 제가 이런 큰 틀에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요것이 어떤 장치로 우리 가운데 쓰여졌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보면서 또 약간 좀 은혜로운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질문 있으시면 네. 괄호가 쳐있는데요. 네. 괄호는 괄호는 이제 그 사본에 따라서 그 사본이 저희가 무슨 성경 전체 66권이 한 사본이 아닙니다. 뭐 딱 정해진 사본이 있어가지고 그 사본으로 이렇게 전체 66권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성경 66권이 한꺼번에 다 발견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다 발견되는데 어떤 사본이 더 오리지널이냐? 오리지널은 이제 없으니까 오리지널에 가깝냐 하는 그래서 원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본마다 이제 서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또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본이라는 게 다 이렇게 필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사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죠. 아니면 빠뜨릴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이제 그 이렇게 지워진 것도 있고 뭐 찢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어떤 거에는 없는데 어떤 거에는 또 들어있고 근데 이거를 딱 통일되진 않지만 들어있는 요 내용도 좀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것들 이제 괄호로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기본 우리 성경도 이렇게 어느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을 이제 쫙 정리해놓은 사본인데 그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사본 그 번역에 따라서 사본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은 조금 전혀 다른 이제 문구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번역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사본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괄호 안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네네. 영원히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분명히 다른 거에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지워졌든지 그게 정확하게 없어서 아마 없다고 표현하는 거죠. 뭔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없다든지 그 사본에는 그 내용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또 다른 사본이 지금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이제 더 그거가 관련돼 가지고 더 근거 있는 사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사본도 굉장히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시대의 사본이냐 그래서 사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문서 자체가 어느 게 진짜냐, 어느 게 카피고 뭐 이런 그리고 또 번역이 막 되고 이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거라서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사본으로 딱 정리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어떤 마소라 사본이냐 무슨 사본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택할 때 하나를 택해서 하고죠. 그리고 그런 사본들을 서로 대조해서 또 그걸 이제 막 각주로 막 갈아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쓴 성경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깡래 집사님 지난번 뭐 물어보셨는데 뭐였죠? 두 가지였는데요. 아,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들. 성경에는 옛날에는 뭐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라 마라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말씀이 혹시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원칙, 가치관 아주 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거 아닌 다른 것을 지시할 리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큰 틀 안에서 지시하시는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선이고 악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더 소중한 가치로 보느냐 하는 측면이니까 구체성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들은 뭐 들을 수 있는데 그건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그건 내가 뭘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냐면 선지자와 사도들의 글 그걸로 말씀이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말씀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말씀으로 봤지 이거 외에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뭐 어떤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하면 뭐 그런 느낌이나 이런 어떤 뭐 지혜를 주셨을 수는 있지만 그걸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아무도 확신할 수가 없고 다만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죠. 그게 다 맞고 그건 아니면 다 틀린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점검하고 성경의 말씀하고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까지 막 요구하고 이러면은 그건 안 돼. 저희 오늘 교회 무슨 뭐 어떤 분이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교육자들한테 책이 하나씩 다 왔는데. 이상한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이제 남북 통일이 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뭐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본인이 그랬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자 오늘 저기 좀 하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읽으니까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확실히 좀 차이를 느끼시는 건가요? 요약해보는데 네. 요약해보는 거는 생각 그렇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냐 이해했냐 읽었냐는 이제 뭐 있는 건데 이해했냐는 내가 그걸 말로 설명하든지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쓰거나 말로 한 것만 이해한 겁니다. 그냥 읽은 거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읽으면은 이해 왜냐하면 뭐 다 뭐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읽으면서 뭐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공부잖아요. 공부 제가 했죠. 공부는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딱 해서 내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이게 내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 그걸 문자적 역사적 해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경 자체가 뭐라고 쓰여졌는지를 먼저 딱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딱 넣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묵상도 하고 저기 또 뭐 이렇게 연관적이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꽂히는 대로 근데 지금 한 단어 탁 막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 가지고 막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붕붕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문자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냐를 먼저 딱 정리하시고 그 내용이 정확하려면 이제 역사적 어떤 정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이것만 잘 돼도요. 2단으로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2단은 이 역사적 정황을 빼요. 성경은 물론 이제 성경 말고 다른 것 쓰면 무조건 그거는 이제 뭐 볼 것도 없지만 성경만 가지고 한다고 강조하는데 성경에서 역사적 문맥을 확 빼버리고 이 성경을 이제 낱말로 이런 걸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갖다 붙이고 막 이 많은 걸 다 갖다 붙이면 못 붙일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촥 만들면 우리는 다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적 맥락 요거를 잘 갖고 계셔야 된다. 네. 숙제도 뭐 성경 궁금한 거 네네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물어보기가 아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면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건 갖다 쓰고요. 아니면 제가 다음 주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 좀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다음에는 이제 읽은 만큼만 하고 시간 딱 끝내면 되니까 괜찮은데 성도님들이 이제 사실은 제가 답변을 다는 못 드리는데 질문을 사실 많이 할 게 있을 텐데 궁금한 것도 많으실 텐데 사실 질문할 기회가 없으셔가지고 궁금한 채로 한 10년, 20년을 그냥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거 물어보기도 그렇고 예, 자칫 잘못하면 괜히 좀 뭐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물어보면 어떤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의심하니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검열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물어보기가 이제 그럴 장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설교 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소금요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나 이제 가능한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강의를 막 할 게 많이 강의하다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막 말만 하지 이렇게 사실 들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여튼 뭐 나름대로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하니까 그 대신 막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릴 수 있다는 거는 늘 염두에 두시고 그렇지만 이제 뭘 궁금해 하시는지는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잘 설명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전 그게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세요. 이런 질문 해도 괜찮으니까 그러시면 됩니다.